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즈음에서 탄자니아 국적 선박 에보프라이트호 선원들의 회고 모임이 8일 청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경북도 총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시원지가 채택됐습니다.